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어머님을 남녀기민들이 격찬하고 있습니다. 자주회 회원 정인옥, 지식인 박민규를 비롯한 남녀기민들은 소녀 시절에 나라 찾는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 나서신 김정숙 여사께서는 항일의 혈전만리 불비속을 해치시며 민족의 운명이고 태양이신 김일성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이하시는 특출한 공적을 세우셨다고 격찬했습니다.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여사의 공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 위협, 태양 위협의 대를 굳건히 이어놓으신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이께서 조국과 민족 앞에 싸우신 불멸의 업적은 역사와 더불어 찬란히 빛을 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